할머니 들려준 이야기 엄마 팔베개 들었던 이야기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시장 안녕하세요. 아, 오늘이 며칠이더라? 아, 11월의 마지막 날이죠. 11월의 마지막 날, 11월 30 월요일 책 읽어주는 시장의 박정숙입니다.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이제 달력 오늘 거 딱 넘기면 한 장 남았는데 어쩌죠? 잘 지내셨죠? 한 장 남았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쵸? 저도 생각해보니 뭐 정말 아 새해구나 계획 세워야지 했는데 벌써 아 이제 평가하고 보고서 쓰고 또 내년 계획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야 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뭐 아직도 한 달이나 남았으니 잘 지내지요 뭐 2009년 그래서 2010년 더 힘있게 맞이하는 새해가 되도록 우리 전부 그렇게 지내도록 해요.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읽어줬던 마음을 열어주는 우정 이야기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벗들 사다함과 무관이란 제목이에요. 사다함 들어보셨죠? 선덕여왕에서 사다함에 뭐였죠? 선덕여왕 드라마 보세요, 국장님. 안 보세요? 아, 그 유명한 드라마를 안 보셔요? 못 보세요? 바빠서? 아, 그래도 좀 보세요. 사다함에 뭐였지?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거기서 사다함이 나오죠. 미실이 사모한 남자. 미실이 사랑한 화랑. 그게 사다함의 상자? 사다함에 뭐였지? 아무튼 사다함의 그 사다함 같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화랑도. 또는 화랑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화랑도는 신라시대 때 만들었던 청소년 단체이지요. 국선도, 풍월도, 원화도, 풍류도 등으로 달리 부르기도 해요. 이것은 청소년들이 팔도 강산을 돌아다니며 몸과 마음을 수련하고 지식과 사회 규범을 배우는 일종의 학교였대요. 화랑도에 소속된 청소년은 화랑이라고 일컬었지요. 화랑은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때마다 전쟁터에 나가 적을 물리쳤던 용감한 투사이기도 했어요. 이번 이야기는 바로 그 가운데 어느 화랑의 이야기랍니다. 신라 24대 임금인 진흥왕 때 사다함이라는 화랑이 있었어요. 사다함은 총명하고 용감했으며 의리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화랑들의 우두머리로 뽑혔지요. 사다함에게는 무관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왕족 출신인 사다함과 달리 무관은 보통 집안의 자손이었지만 두 사람은 깊이 사귀었대요. 서로 마음과 뜻이 통하니 신분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거지요. 두 사람은 만날 때마다 다짐하듯 약속하고는 했어요.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진흥황이 국토를 넓히기 위해 이웃나라인 가야를 치고자 했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다함은 제일 먼저 무관하게 달려가 의논했어요. 화랑인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싸움터에 나가 충성으로써 나라의 은혜에 보답해야 해. 좋아. 네가 장군님께 우리 화랑들이 싸움터에 나가겠다고 청해봐. 난 화랑들에게 네 생각을 전할게. 아마 모두들 찬성할 거야. 하하, 난 네가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리 약속이나 한 것처럼 힘차게 외쳤어요.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그리고는 각자 제 할 일을 위해 뛰어갔습니다. 사다함은 이사부 장군을 찾아갔어요. 이사부 장군은 왕의 명령을 받들고 군대를 점검하던 중이었지요. 저도 가야를 공격하는 싸움에 참가하게 해주십시오. 갑자기 뛰어나온 낯선 소년에 이사부 장군이 흠칫 놀랐어요. 예사롭지 않은 소년의 눈빛에 끌린 장군이 물었어요. 아주 어려 보이는데 도대체 몇 살이냐? 15살입니다. 이름은 뭔고? 사다함입니다. 오, 네가 그 유명한 화랑 사다함이로구나. 그래, 진정 싸움터에 나가고 싶으냐?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터인데. 그렇습니다. 저와 저를 따르는 낭도들은 신라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하, 그 기상이 참으로 높구나. 좋다. 네 뜻대로 하도록 해라. 그리고 반드시 우리 신랑 화랑들의 용감함을 보여주도록 하라. 이사부 장군은 흔쾌히 허락해 주었어요. 사다함은 날아갈 듯이 기뻤어요. 전쟁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를 따르는 천여명의 용감한 화랑들과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기로 한 무관이 있었으니까요. 싸움터에 나가기 전날 밤이었어요. 사다함과 무관은 달빛 아래서 손을 꼭 잡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저 달이 우리의 약속과 우정을 지켜보리라. 적들 앞에서 물러섬 없이 용감하게 싸우고 살아서 돌아오자. 다음 날 사다함과 무관은 서로의 굳은 맹세를 가슴에 새긴 채 싸움터에 나갔어요. 사다함이 거느린 소년 군대를 본 가야야의 군사들은 코웃음을 쳤어요. 신라도 참 딱하군. 오죽 싸울 사람이 없으면 저런 젖비린내 나는 외송이들을 다 내보냈을까. 누워서 떡 먹기로구만. 하지만 신라의 화랑들은 기죽지 않고 소리쳤어요.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알지. 작은 고추가 더 맞다는 말도 모르느냐. 드디어 가야군의 우두머리가 공격명령을 내렸어요. 허허, 도토리 말한 것들이 입은 살아서 잘도 떠드는구나. 여봐라, 가야의 호된 맛을 보여주어라. 호령이 떨어지자마자 가야군들이 함성을 지르며 창을 들고 돌진해 왔어요. 그러자 맨 앞에 섰던 사다함이 가야군의 우두머리를 향해 활을 겨누었어요. 우르르 몰려오는 가야군을 뜨끔하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화살은 쌩 하고 날아가 가야군 우두머리의 심장에 정확히 꽂혔어요. 가야군의 우두머리가 신음소리를 내며 말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그와 동시에 우렁찬 함성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 와! 바로 사다함이 이끄는 신라의 화랑들이었어요. 사다함은 화랑들에게 공격명령을 내렸어요.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하던 가야의 군사들은 당황하여 질서를 잃고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지요. 사다함의 소년 군대는 함성을 지르며 가야군을 무찔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가야군 하나가 사다함을 찌르려고 등 뒤에서 창을 들고 달려오는 게 아닌가요? 이것을 본 무관이 싸우다 말고 사다함 피해! 하고 외치며 구 가야군에게 창을 던졌어요. 그 바람에 무관은 다른 가야군의 창에 큰 상처를 입고 말았지요. 무관, 차라리 내가 창에 찔렸더라면 좋았을 것을. 무관 덕분에 생병을 건진 사다함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무관은 오히려 씩 웃으며 사담을 이렇게 위로해 주더래요. 넌 우리 화랑의 대장이잖아. 그리고 이 상처는 며칠 치료하면 금방 나을 거야. 다음에는 네가 나를 구해줘야 돼. 알았지? 이렇게 해서 신라군은 가야군을 이길 수 있었어요. 온 나라는 승리의 소식으로 떠들썩했고 모두들 사다함과 화랑들을 목이 마르도록 칭찬했어요. 진흥왕도 매우 기뻐했지요. 오, 장하구나. 어린 나이에 그토록 용감하게 싸우다니. 사다함과 화랑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의 앞날은 저 해처럼 밝으리라. 용감한 화랑들에게 큰 상을 내리도록 하라. 이렇게 사다함은 친구 무관을 비롯한 천여 명의 화랑과 함께 용맹을 떨쳤어요. 그런데 큰일이 났어요. 그때부터 2년 뒤 무관이 이름 모를 병에 걸리고 만 거예요. 사다함이 몇 날 며칠을 밤새워 정성껏 돌보았지만 무관은 시름시름 앓다가 자꾸 의식을 잃어갔어요. 그러더니 얼마 못 가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무관, 무관, 나를 두고 가면 안 돼.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기로 약속했잖아. 사다함은 울고 지르며 친구의 곁을 떠날 줄 몰랐어요. 어찌나 슬퍼했던지 밥 한 술도 뜨지 못했대요. 주위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며 사다함을 위로해 주었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그렇게 이래를 굶은 사다함은 달빛 아래 친구를 그리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같이 살고 같이 죽자는 그 맹세를 잊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네, 음악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떠난 후에도 당신이 떠나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알 수 있는 내 마음은 당신을 사랑했어요. 나보다 더 아픈 가슴 이해는 할 수 있어도 아 이끼처럼 말리진 않았었지만 난 당신을 보내진 않았어요. 쌓여진 노을진 슬픔 내 마음. 떠난 당신을 말리진 않았었지만 난 당신을 보내진 않았어요. 쭉 따라가요. 오늘은 앞산마트 가지 뭐 내가 경비 시동 걸고 기다릴게 얼른 나오소. 막걸리 한두 잔 다 세찬 바구니 우리의 희망을 싣고 가지가지마다 울긋불긋 내 사랑 내가 경기 시동 걸고 기다릴게 얼른 나오소. 어화 둥둥 정성 들여 기른 내 고추 우리의 소망을 담고 가지가지마다 울긋불긋 내 사랑 아, 예. 사담과 무관. 예, 사담 생각났어요. 선동여왕에서 그 드라마에서 사담의 매화라는 걸로 해가지고 극적인 요소를 만들어냈죠. 사담의 매화가 그 책력, 양력이었죠. 달력. 옛날에는 그 달력이 굉장한 중요한 일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달의 움직임으로서 농사도 짓고 비 오는지 바람이 부는지 이런 거를 다 알아챘던 거라서 달력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미실이 사랑한 남자 또 미실을 정말 사랑했던 남자 이게 사담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선정여왕 원래는 50회로 끝났어야 되는데 연장돼서 더 하고 있지요. 지금은 그 미실역을 맡았던 고현정은 그 자살하는 걸로 끝나고 선덕여왕이 왕이 돼서 지금 하는 걸 나오고 있는데요. 그 신라의 화랑들이 되게 그 아까도 나왔지만 청소년 단체라고 했지요. 지금 보면 그때는 다들 일찍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으니까 청소년? 이라고 하긴 좀 그랬을 거예요. 그죠? 요즘에야 워낙 시집 장가를 늦게 가서 요즘은 서른 넘어가는 사람들이 숱하게 있고, 노총각, 노처녀들도 숱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15세, 18세 이런 사람들이 화랑이었는데, 신라에서 그 화랑을 신라하면 항상 화랑이 뒤따라오잖아요. 김유신도 삼국을 통일한 태종과 지금 나오는 선덕여왕에서 나오는 김춘추와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하고 김유신하고 둘이 삼국을 통일하잖아요. 거기에 그때 그 화랑들의 힘이 굉장히 중요했지요. 예, 그래서 이 화랑들은 다 미남이었대요. 그 선덕여왕에서 보면은 이렇게 화장 예쁘게 하고 그리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화랑 이렇게 친구를 위해 서로 친구의 죽음에 슬퍼하면서 자기의 목숨조차도 버릴 수 있는 그런 그 우정 끈끈함 그런 게 있기에 그 신라의 화랑을 신라를 말할 때에는 그렇게 꼭 화랑에 대해서 말하고 그런가 봅니다. 그 다음 참된 친구라는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참된 친구일까요? 옛날 한옛날에 두 형제가 살았어요. 두 사람은 나이 터울이 많이 져서 형은 마치 아버지처럼 아우를 아끼고 사랑했다나 봐요. 난 친구들이랑 있는 게 참 행복해. 아우는 친구 사귀기를 좋아하여 날마다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렸어요. 여행할 때도 술을 마시고 놀 때도 또 공부할 때도 늘 친구들이랑 함께 했지요. 그러다 보면 며칠째 집에 들어가지 않기가 일쑤였어요. 어떤 날엔 사방에서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와 집안은 잔치라도 열린 것처럼 떠들썩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형이 물었습니다. 오늘 다녀간 젊은이들이 모두 네 친구들이냐? 모두 저랑 절친한 친구들이에요. 친구는 참으로 사귀기 어려운 것인데 거참 재주도 좋구나. 그래 정말 저들이 다 너의 진정한 친구들이란 말이냐? 우리는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사이인거려? 그럼 내가 그 우정을 한번 시험해봐야겠구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는 친구야말로 진짜 친구지. 그러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볼 테냐? 허허, 좋아요. 전 자신 있습니다. 보나마나 다 자기 일처럼 나를 도와줄 게 뻔해요. 두고 보시라니까요. 아우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형은 당장 머슴을 시켜 돼지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는 자루에 넣어 마치 사람 시체인 것처럼 꾸몄지요. 그 사이 날은 어둑어둑해졌어요. 형이 자루를 짊어지고 말했어요. 자, 그럼 너의 가장 친한 친구한테 가보자. 네, 따라만 오세요. 아우는 기대에 차서 성큼성큼 앞장섰어요. 얼마쯤 갔을까? 아우는 어느 집 앞에서 멈추더니 대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며 속삭이듯 외쳤어요. 여보게, 날쎄, 한밤중에 미안하지만 좀 나와보게나. 그러자 한참 뒤에 아우의 친구가 하품을 하며 나와서 물었어요. 무슨 일로 이 밤중에 날 찾아왔나?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아, 글쎄, 싸우다가 내가 잘못하여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 지금 시체를 짊어지고 형님이랑 같이 왔는데, 자네가 날 좀 도와주겠나? 응? 아우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 말에 아우의 친구는 화들짝 놀라며, 아이고 저런,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알았네. 안에 들어가서 생각해보면서 해. 하고는 저 혼자만 내빼듯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쾅 닫고 걸어 잠근 채로 말이에요. 아니, 저 친구가? 아우는 머쓱해져서 머리를 긁적거렸어요. 그래도 나 몰라라 하지는 않겠지 싶어 한참을 서서 기다렸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다시는 코빼기도 내밀지 않았대요.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것이 아무래도 아우의 일을 모르는 척 하려는 것이 분명했어요. 믿었던 친구가 이렇게 나오자 아우는 분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른 친구 집으로 가보자. 속상해 하는 아우가 안 되어 보였던지 형이 아우의 등을 토닥여 줬어요. 이번 친구는 틀림없이 저를 도와줄 거예요. 아우가 다시 앞장서면서 다른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 또한 소스라치게 놀라며 발뺌하느라 정신없지 뭐예요. 이크, 이를 어쩌나 어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은데 마침 우리 집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겼어. 이거 미안해서 어쩌지? 두 번째 친구도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형이 한심하다는 얼굴로 아우한테 물었어요. 에휴, 네 절친한 친구들은 다 이와 같으냐? 아우는 이번에도 거절당하자 형을 볼 낯이 없었어요. 하지만 나머지 친구들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며 세 번째 친구를 다 찾아갔어요. 그런데 세 번째 친구는 아우 말을 다 듣다 말고는 벌컥 화부터 내지 않겠어요? 자네는 어찌 그 모양인가?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친구인 나를 끌어들여 화를 잃게 하려나? 빨리 다른 곳으로 가보게나. 친구의 매정한 말에 아우는 기가 막혔어요. 그래도 아우는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설마 자기의 처지를 그렇게 몰라줄까 싶어 서너 집을 더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모두들 핑계를 대며 슬슬 피할 뿐이었어요. 아우는 엉엉 울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술 마시고 놀고 할 때는 간이라도 빼줄 듯 모두들 친하게 굴더니 어려움을 당하니까 달아나 버리려고만 하다니요. 형은 묵묵히 아우를 지켜보다가 아우의 등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는 친구 한 사람이 있다. 저 아랫마을에 살고 있는 내 만나보지 못한 지 꽤 오래되었구나. 아무튼 찾아가 보도록 하자. 이번에는 아우가 자루를 짊어지고 형이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어요. 아우는 형의 친구도 자기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요. 아랫마을에 도착한 형은 허름한 집 앞에서 친구를 불렀어요. 형의 사정을 다 듣고 난 형의 친구는 이 사람아, 누가 보기 전에 어서 안으로 들어와 하고 집 안으로 잡아끄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급히 서둘러 삽과 갱이를 내오더니 안방 구두를 파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우두커니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자 답답하다는 듯 재촉했습니다. 자네들도 어서 나를 도와주게나.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곧 날이 밝아 남들 눈에 띌 게 아닌가. 생각해보니 자네한테 화가 미칠 것 같아서. 원, 별소리를 다 하는구만. 일단 이 자료부터 감추고 뒷일을 함께 의논하도록 하세. 친구의 말에는 진심이 듬뿍 담겨 있었어요. 그제서야 형은 친구의 두 손을 덥석 잡으며 껄껄 웃었어요. 괜히 놀라게 했구먼. 이것이 사람의 심체가 아니라 바로 돼지일세. 하하.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어리둥절해야 하는 친구에게 형은 아우가 짊어진 자루를 가리키며 자초지정을 이야기해 주었지요. 그러자 그 친구도 껄껄 웃으며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아우야, 너는 늘 친구가 많다고 자랑했지. 참으로 행복하다고 말이야. 하지만 그 가운데 너를 돕겠다고 선뜻 나서는 사람은 한 명도 없구나. 형의 말에 아우는 얼굴이 시뻘개지고 말았어요. 나는 너처럼 친구가 많지는 않지만 내 어려움을 자기 일처럼 생각해주고 함께 해결해 주려는 벗은 있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 거야. 이런 진정한 친구 하나만 있으면 네 친구 같은 사람 100명도 전혀 부럽지 않구나. 말을 마친 형은 돼지고기를 안주 삼아 친구와 오랜만에 술을 나누었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로 아오는 크게 부끄러워하며 친구 사귀기를 함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도 없는 희생을 위해 오늘도 숨차게 나는 달려간다. 옆거리도 필요 없어. 때론 이미 들어 지쳐 쓰러져도 포기하진 않을 거야. 난 남자다 남자로 태어난 값을 할 거다. 이루고 싶은 것은 모두 끝내 이루고야 말 거다. 가지고 싶은 것은 모두 가질 거야. 나는 그래서 폼나게 살아볼 거야. 어차피 두 번도 세 번도 아닌 인생 구질구질하게 살면 뭐해. 가슴 뜨겁게 살다 가야지.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남자다 남자로 태어난 남자로서 막장 한번 뜨자 붙어보자. 죽기 살기로 내가 간다 세상을 향해. 모두 끝내 이루고야 말 거다. 가지고 싶은 것은 모두 가질 거야. 나는 그래서 폼나게 살아볼 거야. 어차피 두 번도 세 번도 아닌 인생 구질구질하게 살면 뭐해. 가슴 뜨겁게 살다 가야지.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남자 된 친구란 이야기였습니다. 아, 그러게요. 얼마나 멋진 친구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많이 세월이 변한 것 같아요. 우리 그 보증이라는 거 많이 쓰잖아요. 예전에는 친구들 간에 이런 보증 이런 게 써주면 그게 연대 보증이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그 네. 저희한테 가장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절대 보증은 서주지 마라. 차라리 그러려면 도와주는 셈치고 니네가 있는 도와주는 만큼 도와줄 수 있는 만큼 아예 돈을 줘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연대 보증 섰다가 그 사람이 잘못돼서 그 친구 또는 그 형제 까지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증은 민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증 서주지 말라는 말씀 많이 하시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도 이게 이제 개인한테 이런 게 할 게 아니다 해가지고 이 보증 보험이라는 거 들잖아요. 뭐 그래서 보증을 개인한테 하지 않고 보험 형태로 해가지고 들기도 하는데 아, 예전에는 저렇게 서로 자기가 가진 거 이렇게 줄 수 있는 그게 돈이 됐던 마음이 됐던 그런 걸 참된 친구라고 하나 봅니다. 지금도 뭐 참된 친구 하면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친구, 힘들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슬플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친구, 이런 게 참된 친구이겠지요? 기쁘거나 좋은 일에만 함께하는 친구가 아니라 내가 그게 꼭 돈이 아닐지라도 힘들고 어렵고 슬플 때 찾아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참된 친구가 아닐까 합니다. 근데 사는 방법이 방식들이 옛날과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전에 TV 있었나요? 없었지요. 그쵸? 인터넷이라는 것도 이거 얼마나 많아서 이렇게 정보 전달도 잘 됩니까? 그래서 삶의 방식들은 많이 달라졌지만 마음을 나눈다라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예나 지금이나 친구의 의미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시 음악 한 곡 더 듣고 가겠습니다. 네, 아무거나 아니 아무거나 하지 말고 신나는 곡으로 틀어주세요. 선생님 달려라 아까 듣지 않았나요? 맞짱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아까가 맞짱인 거고요. 이제 순이야 놀자? 순이야 놀자 듣겠습니다. 신차입니다. 세 년 년 잘 들으셨죠? 아, 처음 곡은 심사임당, 임조아의 심사임당이었고요. 최명진의 아버지 두 곡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제목들은 아버지, 심사임당. 무척 묵직하네요. 어떻게 음악 괜찮으셨어요? 예, 지금 그 저희 옆에는 다음 시간 노래 들려준 시장을 책임지고 계시는 소병익 선생님이 오셔서 계십니다. 소병 선생님한테 절친한 친구, 참된 친구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가네요. 네, 그래서 절친한 친구는 다음 시간에 물어보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절친한 친구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아, 참 좋은 친구 있다는 건 그만큼 마음 든든한 그런 기분인 것 같습니다. 참, 그 친구만 생각하면 그냥 입가에 미소가 나오지 않나요? 이렇게 따뜻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행복해지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월요일 책 읽어주는 시장 박정숙이었고요. 엔지니어는 장미라였습니다. 다음 시간,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물러갑니다. 시골 할머니 들려준 이야기 엄마 팔베개 들었던 이야기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